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듯 느껴지는 지금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놀라운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죠. 오늘 바로 나의 삶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주민님 사람 일어나 쇼킨의 찬양눈의 음성으로 함께했어요.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상큼한 오후 함께합니다. 썸머 스페셜 지난주까지 함께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풍성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영적으로 재충전하셨죠. 이미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가야지 싶으신 분들, 9월에 혹은 조금 이후에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 주신 쉼과 더불어서 은혜 가득한 상큼한 오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우물장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이 정오 시간, 여러분들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큼한 오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1월부터 쭉 읽고 있는데 어느덧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성경 말씀 읽기에 매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어디일까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 함께하는 날이에요. 9장, 10장, 11장 세 장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나눴죠.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출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 남기셨고요. 이정민 성도님 잠언 20장 15절의 말씀 나누셨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휴가셨군요. 주님 주신 쉼을 누리셨다는 멋진 문자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7367번님 상큼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자 퀴즈 문제 이쯤에서 깜짝 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퀴즈 문제는요. 제가 앞서서 실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전도서 말씀 몇 장부터 몇 장, 세 장의 말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고요. 힌트 드려야 되겠죠. 어제는요. 7장, 8장, 그리고 6장, 6장, 7장, 8장까지 읽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몇 장부터 읽으면 될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세 장의 말씀 함께 적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찬양 함께 하시겠고요. 오늘 문자 퀴즈 문제 정답 보내주시면서 매주 월요일 감동 시간입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자. 감사의 사연들 너무 많죠. 문자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나눠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3분입니다. 오늘 문자 퀴즈 문제 드렸죠.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오늘은 몇 장, 세 장의 말씀 함께 읽는 날일까요? 힌트도 팍팍 드렸어요. 어제까지 6, 7, 8장, 세 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특별히 월요일은 감동입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죠. 감사한 제목들, 감사 참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감사 제목들 있으신지 오늘 사연으로 함께 남겨주세요. 8670번님, 상큼한 오후 방송이 있어서 감사해요. 피디님, 덥다고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방송 함께하면서 일깨우게 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하겠죠? 하시면서 사연 남기셨어요. 아멘. 저도 반성하면서 다시금 말씀 읽게 도전합니다. 문자 사연 함께 주셨어요. 2338번님, 올해 태어난 천사 같은 딸 다미 덕분에 이 폭염 속에서도 행복해요. 이유식 먹이면서 어린 딸과 찬양 듣고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정말 가끔은 자녀들이 속 썩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정말 선물같이 너무 이쁘죠.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 인종 입어 마커스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송기숙 사모님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제 생일이에요. 철원에 있는 교회 부임에서 처음 맞는 생일인데요. 미역국은 지금 제가 좀 아파서 할 수 없지만 부족한 저를 사모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했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모이기를 원합니다. 찬양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강찬의 음성으로 섬김 준비했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네. 지금 또 사모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그 사역 위에 큰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 후에 광고 후에 함께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말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S-OIL.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사연을 함께 해주셨어요. 지관진 성도님 42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지난 바자회 때 급동방송 사옥에 사연을 보냈었는데 소개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축하 사연 남기셨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일에는님,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던 세탁기가 수명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시동생에게 이런 물음을 하게 하시네요. 1년 된 세탁기가 있다고, 필요하면 쓰라고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그때 주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발표해야 되겠죠? 오늘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바이블 정답은요, 전도서 9장 10장 11장 세 장의 말씀이었어요. 두 분 선정했는데요. 6593번님, 7987번님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6593번님, 7989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2004번님은 세상의 말씀 읽으면서 8개월 된 아가랑 찬양 듣고 있어요 남기셨네요. 더불어서 감동사연 남기신 분 오늘은 2338번님께 드릴게요. 2338번님 축하드리면서 모두 주소와 함께 성함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앞을 소리 한상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조한나였습니다. See you.